HUBS. "다이어트 후회 없는 한 끼." 매주 건강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요리사 서은재입니다. 여러분은 토마토가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채소?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익숙하죠. 토마토는 요리의 부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채소로 분류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는 과채류로 분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초부터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에 대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토마토는 피부 건강, 소화 기능 개선, 항암 효과 등 정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를 싫어하는 분들도 맛있고 건강해지는 간단한 요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무진의 가을 타나 봐. 9월 29일 네 번째 시간에는 토마토 달걀볶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료는 토마토 1개, 달걀 2개, 대파, 그리고 소시지입니다. 소시지는 선택인이 없다면 가볍게 패스해주세요. 다음으로 한국인이라면 절대 싫어할 수가 없는 다진 마늘 반 스푼, 설탕 반 스푼, 마지막으로 진간장 반 스푼을 준비하면 재료 준비 끝. 이건 저만 알고 있었던 건데 케첩이나 굴소스 반 스푼을 추가로 넣으면 게임 끝입니다. 치트키 같은 거죠. 제 취향은 굴소스인데요. 제발 재밌고 따라해보세요. 입안에 굴소스 향이 확 퍼지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 지금 만들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장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밤은 세븐틴의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우리 뒷모습이 두 손을 꽉 지친 오리진 깜깜한 하늘 별들만 가득 채워진 채 우리 비춰주길 해가 떠오를 때까지 에. 우린 계속 타오르지 에. 미소를 머금고 이 순간의 설렘을 너에게 바톤터치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거워 아침이 올 때까지 Oh summer summer summer summer 모두 잠든 밤 이리 아름다운가 달빛에 담아낸 너의 미소가 어두운 밤을 빛내 파도 같은 웃음소리 귀를 간지럽혀 전부 벗어나 into the wild 그들기 중부 마지막 이 시간을 우리 새벽은 더 뜨겁고 날이 밝으면 the world is ours 더 멀리 불빛 우리의 추억이 되고 넘치는 파도 그 안에 남겨둔 우리 글씨에 서로 새벽은 나보다 뜨거워 아침이 올 때까지 Oh summer summer summer summer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볼까요? 먼저 달걀을 까고 소금을 아주 살짝만 넣어서 휘리릭 풀어줍니다. 다음으로 토마토를 반으로 한번 썰어주고 꼭지 부분을 도려내주세요. 사과 꼭지 부분 도려내는 것처럼 왼쪽으로 칼집 한 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칼집 한 번 내면 쉽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손질이 된 토마토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면 끝! 만약 토마토에서 나오는 즙이 싫으신 분들은 신선한 토마토를 사용해보세요. 신선한 토마토는 깔끔하게 쓱 썰려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시지는 동글동글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 빠지면 섭섭한 대파는 반으로 갈라 잘게 썰어줍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재료 손질도 정말 간단하지 않았나요? 토마토와 달걀의 조합, 저 벌써 기대되는 거 있죠? 빨리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만들러 가볼게요. 펜타곤의 봄눈. 해봐도 되죠. 느낌이 좋아. 그게 그렇게 좋더라. 하늘이 말도 안 되게 이쁘더라. 그 모든 순간에 날 떠올렸어. 흐르러지게 피어나는 꽃밭에서 봄눈이 올까요? 네가 좋아. 이번 봄에도 어김없이 눈이 쌓였길. 비견을 못해 나는 그저 차가운 너른 두성이 날 감싸주는 날 봄이 되어주오. 따뜻한 너의 앞에선 빙하던 녹아버려. 시간이 야속하지만 별 수 없어. 이 봄이 끝나도 함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로 난 마음을 묶어버려. 그날 너 말도 안 되게 이쁘더라. 시간을 멈추게 하네 오래 그 눈소리가 내게 살포시다 매일매일 기억해 그날에 너와 나 너와 나 그 꿈을 되돌은 바랄게 없지 차가웠던 겨울의 끝에 네가 있어 참 다행이야 그럼 이제 볶아볼까요? 팬에 식용유 살짝 두르고 아까 풀어둔 달걀을 약불에서 저어주며 몽글몽글한 스크램블을 만들어주세요. 만약 식용유가 싫으신 분들은 소량의 버터도 좋아요. 이렇게 완성된 스크램블은 접시에 잠시 옮기고 파를 볶아주세요. 파의 색이 변하고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소시지를 넣고 슬쩍 볶아줍니다. 자, 이제 대망의 토마토 차례예요. 먹기 좋게 잘라둔 토마토를 넣고 중불에서 팬을 흔들며 신나게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어느 정도 기운이 없어진 것 같다면 설탕, 진간장, 굴소스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이때 팁은 굴소스는 프라이팬 둘레에 넣어서 불향을 내주면 더 향긋해져요. 이때 굴소스가 자글자글하면서 타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절대 타는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마세요. 벌써 먹음직스러운 색이 나오고 있죠? 군침이 도네요.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스크램블 에그를 넣어주고 잘 버무려주면 완성! 박수비의 괜찮아요. 어깨가 무겁나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가 참 쉽진 않죠. 누군가 말했죠. 내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때 지겨는 것도 날 원하지 않는 삶이 이제 군대라도 가야 하나 싶었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딱 한마디 했어. 에휴. 그래서 말 못했지. 하던 알바도 잘렸다고 해. 어제는 제대 직전인 친구가 휴가 나왔어. 하는 말이 무섭대. 대학서 배운 건 다 까먹었어. 실업자 100만 시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차라리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어. 시끄러운 알람이 새벽부터 날 계속 재촉해. 쫓기듯 나선 집 밖은 틈 없는 벼랑 끝 같아. 뭘 하고 있지 하니 뭘 해야 하지. 답이 없는 메아리 나 왜 밖에서 지고엄한 곳에 다 화풀이해. 좌표 없는 하늘 위 방황하는 작은 종이배 억지로 눈물을 삼켜 어느새 한숨은 습관이 돼. 알아 나도 바보 같은 거 남 앞에서 괜찮은 척 접시에 맑던 예전에 너 지금 어딨니. 위험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 유튜버 추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홈트 유튜버는 누군가요? 오늘 알려드릴 유튜버는 바로 키이라 라셰님입니다. 해외 유튜버라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키이라님의 영상은 BP 채널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던 운동 중 추천을 하고 싶은 영상은 10분 유산소 댄스 복근 운동입니다. 10분이라고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운동 중 하나예요. 쉬는 시간 없이 10분 동안 걷고 빠른 동작으로 칼로리 소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괜히 하고 나면 뱃살이 빠진 것 같고 바디롤, 즉 웨이브를 통해서 안 쓰던 근육들도 쓰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았어요. 지루한 다른 운동보다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신나기도 하지만 언니기에 눌려서 무조건 끝까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운동을 끝까지 하게 도와주는 거니 고마운 거겠죠? 물론 영어로 말을 걸어준다는 점이 아쉽지만 이렇게 재밌고 같이 운동한다는 느낌이 드는 운동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